해니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동료 의사의 오진으로 실명했습니다. 5개월 뒤에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웃집의 가정부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가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할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늘 성경책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크로스비와 할머니는 앞을 볼 수 없는 손녀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손으로 만져보고 향기를 맡게 하며 틈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맹인용 점자도 발달된 상태가 아니라 크로스비는 할머니가 읽어주신 성경을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크로스비는 할머니가 읽어주신 성경을 마음속에 새겼고 이 말씀은 그녀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크로스비가 11살이 되던 해에 자상하게 그녀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크로스비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할머니가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없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무서움과 걱정, 또 배고픔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크로스비는 38살이 되던 해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며 사랑해준 맹인 교수이며 작곡가인 알렉산더 벤 알스타인과 결혼해서 기쁨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소망했던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아이의 태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로스비는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다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들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아이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에 있던 남편마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아픔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어릴 적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께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녀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영혼의 눈은 주님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크로스비의 영혼을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침묵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침묵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찬송 가사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하나님은 약한 그녀를 누구보다 강건하게, 무지한 그녀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강인해질 수 없다는 것을 늘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울의 이 놀라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 동일한 음성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생명의 실체이십니다. 그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소망이요, 우리 행동의 용수철이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움직이는 중심 생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0절. 오, 이 죄악된 광야에서 지친 순례자여, 여러분의 영적 기가를 만족시킬 양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조각의 양식조차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위로십니다. 참된 기쁨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는 그의 임재가 곧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배가 향구를 향해 속력을 내어가듯 성도는 구세주의 품에 안기려고 천국을 향해 급히 나아갑니다. 화살이 그 표적을 향해 날아가듯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온전케 하기 위해 날아갑니다. 군인이 대장을 위해 싸우고 대장이 승리하면 면류관을 받아 쓰듯 성도도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며 그 주님이 이길 때 승리의 기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자라 밖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며 산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우리 앞에 세워두고 그가 영광 중에 우리 생명의 면류관이 될 때까지 그의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영광스러우며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전히 그 자리에